그리스도인의 영적 세계. 자, 숙제 했습니까? 야. 자, 넘겨봐. 한번 봅시다. 또. 저 요번에 다 못 적었네요. 저 뒤에 거 못 적었어요? 저도 못 적었어요. 요번에 너무 가까워요. 언니 그거 사실이에요? 응. 이거 안 썼나? 응. 그냥 나 항상 난 뒤에 특권 자녀들었다. 이 뭐니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뭐니? 이 성경 말씀 이상하게 막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에는. 아까 전화에 안 잡았어요. 공부한다고요? 어떡해. 숙제 해야 돼. 네. 이 공부 정말 중요한 공부야. 이 공부도. 한가부터 열심히 적겠습니다. 위에 성경 바꾸면 안 돼. 언니 너무 그냥 바꾸지 말고 그대로 써주세요. 자, 3과 적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적겠습니다. 정말요? 네. 3과가 중요해. 오늘도 중요한데. 그래서 3과는 반드시 다 써야 돼. 알겠죠? 3과가 중요한 거야, 3과. 네. 뭐 오늘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3과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꼭 써서 미리 예습해 주세요. 네. 숙제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끊어서 읽기. 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뭘 깨닫냐면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거야. 이제 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설명이 그 다음 줄이에요. 보이는 것은 자 여기 뭐 컵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미에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눈에 보이지 우린다. 근데 나타나 있는 것에서 우리가 보이는데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짱 태어나서 나타났죠. 미애가 태어나서 나타났잖아. 지금 자라왔잖아. 이제 나도 태어나서 자라왔고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 즉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애의 시작이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짠 나올 때 그 속에 미애의 시작이 있잖아. 시작. 근데 그게 너의 전부다가 아니라고. 네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걸 계획하시니. 그걸 어려운 단어로는 섭리, 또 쉬운 말로는 목적 혹은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언젠가 있게 하셨고. 미애 몇 년도 태어났니? 2002년. 2002년에 네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야.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너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부로 하진 않아요.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될 때 좀 때려서 야단치시죠. 아,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다고. 다만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뭐가 있는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서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를 말한다. 해는 반드시 동에서 움직인다. 이와 같은 자연 법칙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듯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원리가 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된 영적 존재이기에 자연 법칙과 함께 영적 원리도 알아야 한다. 영적 존재인 인간의 창조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람 무슨 어렵게 하면 육체,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 그 속에 본능 예를 들어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거 그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 그냥 우리 배고픈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이제. 하지만 사람의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단순하게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이 여기 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하면 그 속에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안에 그 세 가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거룩함. 거룩함. 오케이. 또 온유함. 아닙니다. 아 그거 정직함. 온유함 비슷한 말이네. 어 그래 그래. 어 나도 순간 맞다 했는데 어 그래 비슷한 거 맞아. 네 맞아 맞아. 그 뭐더라? 온전한. 자 하나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답했으니까 거룩함. 두 번째는 첫 번째 글자 의 의로움 의로움 온유랑 비슷한 건 뭐더라? 의 온유랑 비슷한 게 이거였을까 아마 의로움 지금. 자 그 다음은 부드럽다 어 그래 그것도 있긴 한데 그게 의로움과 조금 연결돼 자 세 번째는 두 글자입니다 거룩함, 의로움. 온유. 첫 글자는 지. 지성. 아닙니다. 지. 박지혜. 네. 네 이름 뭐야? 지혜.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좀 설명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룩함, 요즘 지혜, 몇 필요 없어? 없어요. 적어야 되는데, 우리 애. 옆에 가져오세요. 옆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해서 자 1번이 거룩함. 자 거룩함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분리 분리시킨다. 가로 열고 구별 가로 닫고 분리한다는 말은 뭔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구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되죠. 어 분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무엇과 분리 혹은 구별합니까? 그것은 죄 죄와의 분리 혹은 구별 뭐 죄를 포함해서 나쁜 것 뭐 혹은 뭐 예를 들면 더러운 것 이렇게 나쁜 모든 개념들 다 포함되는데 한 단어로 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와 구별이 포함이 되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감 그게 포함이 됩니다. 거룩함의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 나아감 이걸 한자 말로는 헌신이라고 해요. 뭐 디보션 이렇게 뭐 헌신한다 이게 뭘 드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구별과 하나님께로 나아감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제. 자 의로움 의로움은 뭡니까? 온유가 되려면 먼저 이게 돼야 돼. 그때 내가 이거 한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한자 아, 그, 내가 아, 또 이게 일본에서 생겼을 거예요. 한자로 의자는 나, 나, 칼, 양, 그걸 세 개를 합친 게 의자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를 희생. 대신하여 희생됐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지. 이게 그게 의롭다는 말인데, 의로움을 알려면 일단은 좀 비유적 표현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옷 입는다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옷 입는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뭐로 쓰냐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다 덮이시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제. 그래서 의로움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계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의롭게 되면 내 속에 변화가 나타나겠죠. 변화들. 그 변화 중에 멋진 것 중에 하나가 온유인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막 나타나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예수 믿으면 착하나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건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이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포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지혜. 지혜가 무슨 뜻이죠? Wisdom. Wise. 이 뜻이 똑똑하다는 거지? 똑똑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뭘 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을 아는 지혜일까요? 무엇을 아는 지혜? 아는 지혜.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 지혜일까요? 거룩함을 아는 지혜. 세 글자. 거룩함. 아니야. 끝에 글자는 님이야, 님. 목숨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지혜입니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들, 그게 이제 아, 지식, 그게 지혜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 본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큰 제목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할 뿐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오, 사명을 맡기셨다. 아담과 하와 처음에 똑똑했을까? 좀 멍청했을까? 멍청했어요. 왜 멍청했을까요? 사람은 멍청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같다는 말이야. 그만큼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야. 성경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세상의 모든 생명, 생명들을 전부 다 아담 앞에 다 데리고 왔어. 근데 아담이 딱 보고 어? 미애? 어? 지혜? 어? 사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보고 가장 맞는 것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 이름 미애해라 이게 아니라고. 그 뜻이 부모님이 이름 하나 지을 때도 함부로 안 짓거든. 야, 예를 들어 뭐 양개똥 이게 누가 짓겠니 이런 거. 아, 근데 전에는 어? 있잖아요. 여자들 평가 받을 때 그때는요 아무렇게나 지었대요. 그거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 생각이 있잖아. 아, 여자들은 하찮아. 그러니까 이름이 의미가 없어.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짓는 거지. 사람이 아무렇게 하지는 않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똑똑했다고 이제. 자, 우리가 뇌를 연구해 본 과학자들이 뇌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을 보통 아인슈타인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뇌를 채 20%도 못 썼대. 자, 내 머리가 능력이 10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한 뭐 1.5 그러니까 많이 쳐서 2 쓴 거야. 2. 나머지 이 8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머리를 몇 프로 쓸까? 이 뇌를. 50%. 50%? 야, 제일 똑똑한 사람이 20% 썼는데. 진짜요? 아인슈타인이 뭐 하면 얘기했잖아요. 20%. 저가 말하면 20%가 아니라 10몇 프로 썼어. 뭐 10, 한 3, 4% 정도. 1%. 1%는 아니고요. 보통 사람은 잘 쓰면 10% 쓴대, 10%.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쓰는 거야, 하나. 10%니까. 네, 10%. 근데 아담은 내가 볼 때 10개 중에 10개 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지혜롭게, 특별히 창의력, 창의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죠. 자, 큰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천사, 사탄, 사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천사.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좀 적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는 거 이제. 일단 성경에 다 안 적혀 있으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자, 질문.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노래하고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노래하는 사람을 보호하라고? 아니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아 어려운 사람. 사탄에게 공격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죠. 지혜야 집중해야 돼. 약간 조심할 건데.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 중에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나온 천사가 몇 사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가브리엘. 가브리엘 같은 천사의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야, 전달. 그러니까 메신저. 그리고 미가엘. 미가엘 같은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군사. 군인 천사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천사가 있는 걸 생각해 봅니다. 자, 2번. 그럼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사야 60장 2절, 3절.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화답하였다. 자, 첫 번째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찬양.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천사 역할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7장 여기서 볼 수 있는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숨기는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어이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12장에서 볼 수 있는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도움. 성도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 자, 천사가 하는 세 가지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성도를 도움.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사탄입니다. 자, 질문. 사탄에게 인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인격이 어떤 말이지, 인격? 인격은 느끼는 거. 느낌.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 감정도 있고, 그리고 의지. 아, 내가 뭘 하겠어. 이래서 내가 저 미애를 한번 괴롭혀 보겠어.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지적인 거. 지식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제 아이의 약점을 내가 아니면 이렇게 무너뜨려야지. 사탄은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한자로 지, 정, 의,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는 지적이다, 정은 감정, 의는 의지. 그래서 지정의. 이거 우리도 다 있어요, 우리도. 지에 딱 들으면 알잖아, 깨닫는 건. 지적이다. 너도 감정이 있잖아, 느낌. 다 있고. 의지,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줄넘기, 이단뛰기 10번 해야지. 뭐 그런 게 다 있잖아, 우리 안에. 근데 왜 있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의지가 있다? 있어요. 하나님도 아실까? 아시지. 근데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사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자, 유다서 1장 6절, 이거 내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는, 이 사탄을 말해요, 사탄.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은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입니다. 자, 좀 씁시다, 여기다가. 사탄은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으나, 사탄은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으나, 교만하여 타락한 뒤 사탄이 되었다. 사탄은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으나 교만하여 타락한 뒤 사탄이 되었다. 자, 교만에 쭉 줄 긋고, 교만. 그 뜻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사탄이 내가 하나님을 똑같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었죠. 자, 그 밑에 한 줄만 또 더 적읍시다. 사탄이 악한 것은 창조받을 때부터가 아니라, 사탄이 약한 것은 창조받을 때부터가 아니라 타락한 뒤부터이다. 타락한 뒤부터이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끝.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거,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네요? 그건 아니고요. 사탄이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타락한 뒤에 악해진 겁니다. 자, 그럼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준다. 예, 적어요. 여러분 성경 안 적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준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미애야, 이 어두움의 대표적인 것 하나 뭘까요? 이 병이야, 병. 이 어두움의 대표적인 것, 그렇지, 우울증 이런 것.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울하다, 그는 병 아니에요. 아, 나 좀 우울하다야. 내가 혼났다 오늘 내가. 아, 나 우울해. 참, 나는 왜 이게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병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이 우울한 건 당연한 거야. 날씨가 맨날 해가 쨍쨍하니 바람도 불고 뭐 비도 쏘고 흐리잖아 이제. 화를 낸다, 슬퍼한다, 우울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건 다 당연한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울한 것이 병이 아니라 우울증이 병인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뭐죠? 기뻐해야 되는데도 슬퍼하는 사람들. 지금 막 너무 좋은데 혼자 읽는 사람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울하다라는 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우울할 수 있지, 사람이. 힘도 지치고 슬럼프도 빠지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사탄이 하는 일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 네, 사탄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살인자,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살인자, 거짓말쟁이.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성경을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자, 사람은 왜 창조되었는가? 이거 하나 적읍시다. 하나님. 그렇지. 그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사귀다, 알죠? 사귀다. 교제한다. 제 남친 있습니까? 남사친? 남사친이요? 없어? 지혜, 미혜, 남친, 있어요. 남사친. 언니 있어요. 언니 63일이에요. 있어야지, 그러면. 없어야겠네. 있어야지. 고백했는데 잘 샀죠. 자, 그렇게 사귄다라고 할 때. 근데 우리가 친구들 사귈 때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도 알아야 돼. 무엇인가 아니다 싶을 때는 멈출 줄도 알아야 돼. 그러나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좋아하세요. 왜요?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미애, 누군가 네가 좋아하게 될 때 너는 뭘 보니? 제일 첫 번째 딱 보는 거. 제 성격. 성격? 오. 지혜. 마음씨. 좀 비슷한 답이다. 성격이나 마음씨나. 그거 이따 첫 번째. 외모. 키. 외모. 외모.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격이나 마음씨를 본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 거야. 그건 참 중요해. 그 기준이 안을 먼저 보고 밖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성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알게 되는. 그러니까 좀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 이제.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어. 대화를 하고 할 때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애를 좋아하니까 일부러 이 사람이 좋게 보이려고 막 속일 수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 그러니까 말은 뭐 미애나 지혜 내 앞에서 막 좋게 할 수 있어도 말투는 아니야. 말투는 내가 일부러 좋게 할 수 있지. 막 뒤에서 막 제 미애 욕하다가 앞에서는 좋게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내가 못 들으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이나 아니면 행동, 그러니까 보통 또 그냥 멀리 지켜볼 때, 나하고 같이 안 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게 되면 성격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아, 친구 괜찮다. 좀 내가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아, 친구 좀 아닌 것 같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좀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을 알아갈 수 있거든.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자꾸 계속 뭐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해야 돼.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는 최선을 다하라고.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고 나서 아니더라 그러면 후회 없이 뭔가 끝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시작도 중요한데 마무리하는 거 정말 중요해. 마무리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 왜? 평생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잘 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해. 잘 헤어지는 거 이거 잘해야 돼. 그래서 보통 헤어질 때 문자나 이렇게 전화 띡 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줘야 돼. 목사님도 그런 적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 헤어지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헤어지는 걸 가르쳐 주지가 않아.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가 이제 예의를 지켜야 돼, 서로에 대해서. 그 아이가 나빠서 내가 헤어지더라도 나는 예의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만나고 친구로 깊이 지낼 때도 서로 안에 예의를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특히 말을 너무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나는 좋다고 보진 않아요. 말 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자, 그럼 영적 존재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좀 적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부분은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씀. 자, 큰 3번 읽겠습니다.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사랑의 원리, 공의의 원리, 대속의 원리, 영접의 원리 총 네 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 언제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자, 공의. 이게 아까 그 의조 의. 근데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타락인 거죠, 이게. 자, 이번 중요한, 이번의 별표, 거기 이번의 별표 해주세요. 지혜. 잘 따라오세요. 그치. 그거를 분리라고 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갈라놓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야. 죽음. 자, 하나 설명할게요. 죽음의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 번째, 몸이 죽겠죠, 몸. 영. 됐어. 쏘리. 첫 번째 죽는 거,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영혼이 죽은 상태야. 근데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 자,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 몸이 죽은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혹은 우리가 뭐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면 되죠. 영혼의 죽음, 몸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대속. 자, 대속의 뜻은 돈을 대신 지불하다, 이 말이야. 대신 지불하다고. 무슨 돈? 자, 예를 들어서 미애가 너무 귀하니까 미애 값이 1조야, 1조. 근데 사탄한테 팔렸어. 미애를 사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1조가 없어, 너무 비싸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1조를 줄게. 그리고 내가 미애를 사는데 나의 포로가 아니라 나의 자녀로 미애를 내가 샀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자리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구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영접은 이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2번 여기 별표 치세요, 별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주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주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주인.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내가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번 읽읍시다. 아멘. 자, 큰 4번 읽겠습니다.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 어떤 목을 맡겨야 하는가? 자,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한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한다. 로마서 8장 17절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자, 이거 우리 하나 둘 다섯까지 적었는데요. 4번 제목부터 다 이렇게 다 읽어봅시다.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게 하는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자, 그러면 양미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왜? 이유는 너 이분도 잘 살았어요, 그치? 어? 하나님 자녀 맞아?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 안 봐도 돼.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미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미애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려면, 먼저 네가 그 친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 성경에 나오기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친구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자, 5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에 이게 좀 많아요. 여기 보면 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네? 사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네. 다 좋은 것들이에요. 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 결국 한마디로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 자, 이번 과에서 배웠던 내용들 우리 좀 나눠보겠습니다. 천사하고 사탄 사람하고 하는 일이나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